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전당 전권 전민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 따라 청정의 200일 전투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구쳐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가 6월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주청령이 업수행의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우리의 국가정치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회로 모든 국가활동을 지향시켜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만시대의사당 회의장 정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이 종종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김용남 동지, 황경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 김기남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 양형섭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리만권 동지, 오수용 동지, 곽범기 동지, 김용철 동지, 김원홍 동지, 최부일 동지, 로드철 동지, 리영호 동지, 임초룽 동지, 김숙일 동지, 박태성 동지, 김능호 동지, 조연준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와 김용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2.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4.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한 보고를 양형섭 대의원이 했습니다. 첫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설을 김용남 대의원이 했습니다. 그는 전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때 대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치형령 유업을 승리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회의장을 진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도의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병서 대의원, 박봉주 대의원, 최경애 대의원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남 대의원, 박용식 대의원, 리수영 대의원, 리만권 대의원, 김용철 대의원, 김원홍 대의원, 최부일 대의원, 리용호 대의원이 선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도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한 보고를 박봉주 대의원이 했습니다. 이어 김만수 대의원, 리무용 대의원, 김충걸 대의원, 리출만 대의원, 김숙일 대의원이 토론했으며 리충길 대의원, 리용철 대의원, 김기성 대의원, 양승호 대의원, 윤재혁 대의원, 김진국 대의원, 강용철 대의원, 최일용 대의원, 김경준 대의원, 리광근 대의원이 서면 토론을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역사적인 리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전략이 제시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합법적 요구와 현실적 조건에 맞게 경제강국 건설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전략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지름길을 밝힌 설계도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경제발전 전략 수행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오의 기수가 되어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복음인 자강육제일주의 기치 높이 당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어나갈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넷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극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가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인 조직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대종수 대의원을 직무편동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김용철 대의원, 박태성 대의원, 주영길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리주호 동지, 리룡남 대의원을 내각 부총리로, 고인호 동지를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박명철 대의원을 직무편동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고 강윤석 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했습니다. 최태복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는 경애하는 김종운동제 도리에 일심 단결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비에서 제시된 전략적으로 선과 정책들을 결사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염원인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 백두에서 계속된 추측령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군대 완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